HUBS 좌석 안내 도와드릴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중 일부입니다. 요새 해가 일찍 지는 걸 보면 정말 가을이 오긴 했나 봐요. 저는 신기하게 가을만 되면 별 헤는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와는 별개로 가을과 별이라는 주제가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면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더 길어지잖아요. 가을이 올수록 더 많은 어둠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인즉슨 별을 바라보기에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별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별 보는 데 꽤 진심이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표 별자리를 찾는 데 열중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도 저처럼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뮤지컬 시데레우스 소개해드릴게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 가을모기 소라 이거 아니 난 아직 좀 심스러워 어쩜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요즘 별의 별 생각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넌 내게 대답했지 정말 난 미친 척하고 딱 감고 그냥 한 번 말해봤었는데 고마워 예쁘게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대도 다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자꾸 꿈에 네가 나와 밤에 잠을 잘 못 자 설렌 마음이었지 정말 난 우리 둘이서 그런 편한 좋은 친구 될 줄 알았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대도 다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 시데레우스입니다. 시데레우스는 별을 의미하는 라틴어 시두스에 전미사 에우스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제목 그대로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죠. 우선 간단한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598년,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태양의 주위를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동설은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가설이었죠. 하지만 지동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의 수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사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수학자 케플러죠. 시데레우스는 갈릴레이와 케플러, 이 둘이 세상의 관념과 맞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소극장 뮤지컬인 만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는 총 3명인데요. 갈릴레이와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의 딸 마리아죠. 배우 수는 적어도 세 배우들의 에너지와 무대의 별 장식들이 무대를 꽉꽉 채워주는 웅장한 작품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데레우스의 넘버들 들어볼까요? 선생님은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기 멀리 뭐가 보이는지 상상하지 않냐고요. 살아나, 기세중, 정휘, 저도요. 윤서고. 전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안경을 써서 나아졌지만, 그래서 어릴 적 주로 했던 건 상상이었어요. 아무리 깜빡여도 안개 낀 풍경 속에 조금씩 찾아오는 궁금증, 먼지를 털어내듯 현실을 지워내면 조금씩 차오르는 상상들. 차가운 우주위를 헤엄치며 모험을 시작하는 새하얀 돛단배. 무신 빛들을 견디고 무성한 별들을 지나서 끝없는 항해를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펼쳐진 여백 속에 상상들을 그리면 멈춰진 어둠도 하나 둘 살아나. 유치해, 그건 그냥 네 상상이야. 상상해봐요. 재밌지 않아요? 움직이는 달 위에서 우릴 바라보는 우주를 여행하는 낯선 사람들, 바다로 그림을 그리고 별들의 소리를 들으며 상상할 거야 다른 우주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시데레우스의 살아나 듣고 오셨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넘버가 너무 좋지 않나요? 특히 방금 들으신 살아나는 명곡 중의 명곡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저도 직접 가서 듣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알려드리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 넘버는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는 케플러의 꿈을 순수하게 표현한 넘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보는 내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쫓는 순수한 케플러가 부러워지는 넘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말도 안 되는 꿈이라도, 질문 끝에서 답을 찾듯 상상 끝에서 사실을 찾아. 가사에서도 케플러의 열정이 잘 드러나지 않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내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이 넘버는 7분이 훌쩍 넘을 정도로 긴 호흡을 가져가는 넘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 우주를 알아가는 케플러와 갈릴레이의 관계, 관심 받길 원하는 딸 마리아와 우주를 연구하는 데 정신 팔린 아버지 갈릴레이의 관계가 동시에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버 처음엔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어두워지죠. 저는 이 넘버에서 마리아와 갈릴레이의 관계가 더 인상 깊더라고요. 갈릴레이는 딸 마리아가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있고 방 안에서 연구만 하니까요. 제가 마리아라도 굉장히 서운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몰랐던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시작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이건 공식도 수식.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안재영, 기세중, 박슬기. 전개도 없이 혈면만 정해놓은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감춰진 과정을 찾아. 자, 우린 우선 우선 너의 우주 모형에 들어맞게 별의 이동과 위치를 새로 계산해야 돼. 자, 알려줄게. 어제와 오늘의 달의 위치를 예로 들 때 하루 사이의 이동량, 그리고 그 반지름의 길이를 추측해서 원주율을 이용하면 1시간에 0.54도씩 하루에 13.177도, 일주일에 92.239도 이동하겠네요. 그렇지. 계속해. 네? 1600년. 그래요. 이때부터 전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었죠. 8살 목마를 태워주면서 우주를 얘기하던 아버지. 저녁이 찾아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방문을 두드렸죠. 아빠, 날 보러 와요. 선생님, 봐요. 새로운 별자리예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으면 이미 있고, 오리온 자리는 시간당 5도씩 움직이고, 페르세우스는 이미 있어. 그런 걸로는 안 돼. 새로운 게 전혀 없잖아. 어쩌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우주를 알기 위해 우주를 조금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거 케플러,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말 되지 않나요? 제 안경처럼요. 작은 두 개의 유리 조각, 그릿한 글자도 선명하게, 머나먼 풍경도 가까이 보이게 해. 우주도 그럴까? 9살 돈 때문에 다투시던 나의 부모님들, 아버진 또다시 심각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방문을 두드렸죠. 아빠, 날 보러 와요. 이봐, 케플러, 어디에도 그런 자료들은 없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요. 이렇게 안경을 여러 개 겹쳤으면 어지럽네요. 집어치워. 계산을 해야지. 수식으로 예상값을 측정하면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요. 또 다른 계산. 이거 틀렸어요. 새로운 공식 지우세요. 그렇다면 답은 절대 없는 거야. 정말 계산적이시네요. 뭐 다른 수가 있어? 아주 커다란 안경을 만든다면 뭐라고? 겹쳐 쓰거나. 실패했잖아. 두껍게. 그게 가능하긴 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뮤지컬 시데레우스는 정말 아름다운 뮤지컬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뮤지컬 볼 때 무대 장치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소극장은 무대 전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데레우스는 정말 좋았어요. 별을 주제로 하는 뮤지컬인 만큼 무대뿐만 아니라 앞뒤 양옆으로 별처럼 보이는 전구를 설치하여 마치 우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우들이 무대 가운데 냅다 눕고 우주에 있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는 연출이 있었는데 이런 연출들이 무대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무대 자체도 반 구로 돼 있어 뭔가 천체의 관측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뮤지컬은 우주의 진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갔던 회차가 정말 재밌었던 회차였습니다. 갈릴레이 역을 맡은 이창용 배우가 약간의 사고로 웃긴 장면이 연출됐는데 정말 그땐 관객도 다 웃고 배우들도 웃음이 터져서 모두가 깔깔댔던 재밌는 경험이었답니다. 뮤지컬 볼 때 저는 보통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 회차로 골라가는데 이번엔 그냥 시간 맞는 회차로 보러 갔거든요. 기대 없이 가서 그런지 배우들이 다 너무 잘하셔서 입덕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극 중에서 케플러와 갈릴레이는 극 후반을 제외하곤 편지를 통해서만 소통하는데요. 아무래도 무대가 한정적이다 보니 둘이 만나지 못한 것을 잘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어요. 케플러! 예? 케플러! 케플러! 우리는 이제껏 시데레우스 눈시우스, 임병근, 기세중. 지금부터 새로 알게 될 거야. 뭐가 보여요? 두 눈을 믿지 마, 상상을 믿지 마. 말해줄게 모든 걸. 셀 수 있을까? 자리와 오리온 자리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이루고 있어 먼지처럼 보이지 않던 은하수 조그만 별들 무리를 짓고 있어 다른 안경처럼 매끄럽지 않아 굴곡져 있어 내게 별이 거대한 목성의 주위를 돌아 걱정하지 마라 내 눈에 담긴 모든 걸 전해줄게 한계 속을 헤매도 걱정하지 않아 별들에 담긴 편지를 받게 될 테니 밝게 빛나는 커다란 점은 태양 속 조그만 점들이 줄지어 머물러 있어 나만을 위해 하얗고 희미한 구름들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 다른 안경처럼 매끄럽지 않아 울고져 있어 원형의 고인 거대한 토성의 주위를 돌아 주위를 돌아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랑 방법은 같았을 텐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이유가 없잖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물론 네 방법도 좀 있어 진심이죠? 뭐 사실이긴 하니까 기나긴 거리를 넘어 별들의 이야기 전하고 기나긴 시간을 견뎌 별들의 소식을 받고 있어 어셔의 한마디 오늘도 찾아온 어셔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방금 듣고 온 넘버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로 시데레우스 눈치우스인데요. 이 넘버는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망원경을 통해 더 넓은 우주를 알게 되고 책을 만들 때 나오는 넘버입니다. 바로 그때 만들었던 책이 시데레우스 눈치우스입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쓰인 책인지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는 1610년 갈릴레오가 인류 최초로 20배율 망원경을 동원해 천체를 관측한 결과를 적은 노트입니다. 이 책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던 많은 별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은하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는 넘버의 가사에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셀 수 있었던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 수많은 별들이 주변을 이루고 있어. 먼지처럼 보이지 않던 은하수 조그만 별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 이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책에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관측했더니 위성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었죠. 이 역시 넘버 속 가사에 언급돼 있습니다. 네 개의 별이 거대한 목성의 주위를 돌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해 이렇게 다양한 사실을 알아냈다니 정말 대단한 과학자인 것 같아요. 보이넥스트 도어의 So Let's Go to See the Star. 비밀의 뮤지컬 시데레우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원래도 이 뮤지컬을 좋아했지만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며 더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아니 이런 디테일이 있었어? 여기서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야? 하며 놀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쌓인 뮤지컬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당분간 이 멋진 작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서운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밤은 갈릴레오와 케플러가 그토록 열망했던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 봐야겠어요. 가을 밤하늘에는 안드로메다 자리와 페르세우스 자리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테니 여러분도 한번 그 별자리를 찾아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백다연,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제작의 김다나였습니다. 남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H. UBS